제12과 안전구명대 Lesson 12. The Life Vest. 단어 Vocabulary. 구명대 Life Vest. 여승무원 Stewardess. 보이다 Show. 듣다 Hear. 광고방송 Announcement. 경청하다 Listen. 좌석. Seat. 곧장. Straight. 이륙. Take off. 아래. Under. 사용하다. Use. 머리. Head. 가죽끈. Strap. 주위에. Around. 허리. Waist. 집게. Clips. 조이다. Fasten. 당기다. Pull. 꽉 쥐다. Tight. 부풀리다. Inflate. 의미하다. Mean. 채우다. Fill. 공기. Air. 붉은. Red. 꼭지. Caps. 떠나다. Leave. 비행기. Airplane. 붙다. Blow. 안으로. Into. 노란. Yellow. 관. Tubes. 등. Light. 호각. Whistle. 만약. If. 잃다. Lost. 다음번에. Next time. 문장 Text 여자 승무원은 뭘 보여주었습니까? What did the stewardess show us? 여 승무원은 우리들에게 구명대 사용법을 보여주었어요. The stewardess showed us how to use the life vest. 광고 방송을 들었어요. 전 못 들었는데요. Did you hear the announcement? I did not listen to it. 이륙을 위해 당신 의자를 똑바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He said to put your seat up straight for takeoff. 구명대에 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What did he say about the life vest? 구명대는 당신 좌석 밑에 있습니다. The life vest is under your seat. 구명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How do I use the life vest? 먼저 구명대를 당신 머리 위로 얹으세요. First, put the life vest over your head. 그리고 나서 뭘 하나요? Then what do I do? 끈을 허리 주위에 두르세요. Put the strap around your waist. 집게는 어떡하나요? What do I do with the clips? 끈을 집게에 조이세요. You fasten the strap to the clips. 다음은 뭘 합니까? What do I do next? 다음에는 끈을 꽉 조일 때까지 당기세요. Next, you pull the straps until they are tight. 그게 전부인가요? Is that all I do? 아니에요. 구명대를 부풀려야 해요. No, you must inflate the life vest. 부풀린다니요? What does inflate mean? 공기를 채운다 말이죠. Inflate means to fill with air. 구명대에 어떻게 공기를 채우죠? How do I inflate the life vest? 비행기를 이탈한 후 빨간색 꼭지를 당기면 됩니다. pull the red tabs after you leave the airplane. 구명대에 관해 또 필요한 말씀이 있나요? Is there anything else about the life vest? 예, 구명대를 저 노란색 관통 속에 불어넣어서 공기를 채울 수도 있어요. Yes, you can also inflate the life vest by blowing into the yellow tubes. 등과 호각은 무엇 하는 데 쓰지요? What are the light and whistle for? 당신이 실종되었을 때 누군가가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They are to help someone find you if you are lost. 다음 분에는 광고 방송을 잘 들어야겠어요. Next time, I will listen to the announcement.